온 나라 천만 군민이 새해 추체 106 2017년을 맞이했습니다. 1일 인민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께 경모의 종을 표시했습니다. 광장공원에 들어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란봉 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봉화예술극장에서 국립민족예술단의 무용서곡 황금의 내 나라가 진행된 것을 비롯해서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됐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각 도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공연들이 함흥대극장, 황해남도예술극장, 배움의 천리길 학생 소년 공조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과 함흥시, 강계시, 사리원시, 개성시에서 벌어진 학생 소년들의 민속 놀이는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옥류관, 청류관, 함흥의 신흥관을 비롯한 각지의 봉사망들도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로 흥성이었습니다.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스승과 선배들, 다정한 이웃들과 친척 친우들을 찾아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